꽃 피는 날 그대와 만났습니다. 꽃 지는 날 그대와 헤어졌고요. 그 만남이 첫 만남이 아닙니다. 그 이별이 첫 이별이 아니고요. 마당 한 모퉁이에 꽃씨를 뿌립니다. 꽃 피는 날에서 꽃 지는 날까지 마음은 머리 풀어 헤치고 떠다닐 테지요. 그대만이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꽃 지는 날만이 괴로운 것이 아니고요. 그대의 뒷모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나날이 새로 입히는 길을 갑니다. Esse amor Anyeonghaseyo.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영화 흑인 올페어 중에서 마냥 데 카니발, 카니발의 아침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꽃 피는 날, 꽃 지는 날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시인 구강본 시인의 시 중에서 한 귀절로 오늘 시작을 했는데요. 꽃 피는 날 그대와 만났습니다. 꽃 지는 날 그대와 헤어졌고요. 쉽기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반대네요. 제가 92년 가을에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꽃 지는 날 그대와 만났고요. 이제 봄이니까 꽃피는 날 헤어지는 셈이 됐네요. 오늘 여러분과 만나는 마지막 날인데요. 사실 지난 2주일 동안 참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동안 소개해드리지 못한 엽서, 사연들을 어떻게 다 정리해서 소개해드릴 수는 없을까. 사실 그동안 제가 엽서니 편지니 소개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늘 죄송하게 생각해온 거 아시죠? 그리고 또 MBC 레코드실에 올라가서 하루에 몇십 장씩 음반을 찾아오곤 했었는데요. 이 곡도 들려드리고 싶고 이 곡도 들려드리고 싶고 참 좋은데 이렇게 끝나기 전에 더 좋은 곡을 한 곡이라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음이 급했는데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오만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다음에도 내일도 방송은 계속되고요. 또 좋은 분이 좋은 곡을 들려드릴 테니까요. 자, 다음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제가 그 방송을 맡은 후에 처음으로 시내에 나가서 구해온 앨범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앨범인데 천장지구 중에서 비욘드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두 한 잔 더 원로 짧은 순간의 사랑. 영화 날이 새면 언제나에 삽입된 Midnight Blues. 오늘은 좀 느낌이 다른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장클로드 보렐리가 연주했는데요. 사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려야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블루스를 좋아하게 만든 곡이었거든요. Midnight Blues. 그 뒤에 이 곡을 들은 이후에 블루스, 소울, 재즈 이렇게 흑인 음악에 모두 빠져들게 만든 그런 음악이었는데 오늘 제가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죠. 그런데 어떡하죠? 한 시간을 제 얘기로 사실 꾸몄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그동안 여러분의 얘기만 들어봤는데 제 영화들, 그러니까 제 인생에 남았던 사연 있는 영화들도 한 번쯤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은임의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영화를 보기 시작한 것은 제가 한 5살 때쯤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영화를 좋아하신 아버지 덕에 TV에서 영화하는 날은 밤 9시가 넘어서도 끼어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예쁜 사람들이 잔뜩 나오는 그 흑백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자정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는 특혜까지 이렇게 더불어서 누렸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극장을 간 것이 한 7살 때쯤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작은 TV의 흑백 화면만을 보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큰 컬러 화면, 또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평소에 이가 썩는다면서 금지되어 있었던 음료, 콜라, 오징어까지 제게 제공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극장이라는 곳 자체가 우선 저를 흥분하게 만들었었는데 시장 같기도 하고 또 서커스장 같기도 한 그 극장, 거기에 모험과 요술, 춤과 노래로 충만한 영화. 그 뒤로 영화는 되게 동화이고 또 뭐 축제이고 뭐 춤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를 본 뒤에 집에 들어와서 언니랑 저는 거실 소파 위를 공중공중 뛰어다니면서 한동안 계속 침침우리 침침우리 노래를 부르고 다녔기 때문에 어머니 속을 무더니도 썩였었습니다. 제가 7살 때 본 영화 메리 포핀스는 그렇게 제게 영화는 뭔가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 무엇이라는 느낌을 가져다 줬죠. 영화 메리 포핀스 중에서 춤춤 트레이였습니다. 내가 머리 감을 때는 엄마가 도와줍니다. 오늘도 엄마가 리본을 풀어주고 샴푸를 묻혀줬습니다. 머리 냄새가 많이 나는구나. 엄마가 말했습니다. 자주 감는데도 내 머리에서는 유난히 머리 냄새가 많이 납니다. 샴푸 거품을 내면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니네 반 아이 중에서 공부를 못하거나 가난하거나 더럽거나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아이가 있는데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면 너는 어떡하겠니? 나는 샴푸 거품 때문에 눈을 꼭 감은 채 가만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쁘고 명랑하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엄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머리 냄새가 나는 아이다. 기억해라. 가난하거나 더럽거나 다리를 저는 아이를 보거든. 아참, 나는 머리 냄새가 나는 아이지 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과 네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제가 좋아하는 책의 한 기절인데요. 저는 종종 이 책을 다시 읽곤 합니다. 그리고 방금 들려드린 그 글은 국민학교 6학년 때 제가 TV에서 본 뒷골목의 미소라는 흑백 영화를 봤을 때 바로 그 느낌을 떠올리게 해요. 뒷골목의 미소. 그 1년 내내 뜨겁고 습한 증기로 가득 찬 세탁소에서 일하는 젊은 아가씨. 또 언젠가는 세계의 권투 챔피언이 되기를 꿈꾸는 건달. 구두 수선공, 신문팔이, 뭐 생선가게 아줌마. 그야말로 뒷골목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겨진 그런 영화였는데요. 그 전까지 제가 좋아하는 영화랑은 정반대의 영화였습니다. 저는 막 치렁치렁거리는 드레스에 아주 예쁜 남녀 주인공, 또 공주나 귀족의 화려한 생활들이 담긴 영화들을 좋아했는데 이 영화는 그동안 제가 보아온 그런 영화 속에서는 아주 비굴하거나 악하게 그려졌던 직업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물이 영화에선 전혀 다르게 묘사됐습니다. 그 비참한 아주 그 뒷골목 삶 속에서도 건강하고도 선한 심성을 잃지 않는, 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화려한 영화의 들러리 악당이나 거지가 아니라 그들이 바로 주인공인, 이 영화는 그 당시 정말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다줬는데요. 특히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그들의 모습, 유니콘을 기다리는 꼬마라든지 예언자 같은 할아버지의 모습은 그 뒤에 제가 사람을, 세계를 보는 눈을 좀 바꿔준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10여 년이 흐른 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된 봉천동 달동네에서 저는 그들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건강한 삶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 영화 역시 그 뒷골목 인생들의 삶들이 나오고 있죠. 제가 본 영화 뒷골목의 미소처럼 꿈을 희망을 의미하면서 끝나진 않지만 자,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중에서 A Love Idea였습니다. 저는 그 제목 영화 제목, 제작년도, 제작사, 남녀 주인공, 영화 줄거리, 또 감상 이렇게 국민학교 이후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꼬박꼬박 공책에 적어가면서 이렇게 영화를 봤는데요. TV 영화는 거의 빼놓지 않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만 되면 친구들이 오늘 밤에 TV 영화 뭘 보면 좋겠냐고 제게 물어왔었고요. 또 자율학습 시간에는 앞에 나가서 영화 얘기해달라 그래가지고 뭐 몸짓 섞어가면서 이것저것 해주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영화광이라고 불렸었는데 그렇게 영화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생활에 변화가 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였는데요. 80년대 후반에 대학 생활을 시작한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한꺼번에 알게 돼서 그 당시에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영화가 우습게 느껴졌고 특히 미국 영화 좋아하는 것은 뭐 죄처럼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절들, 좀 암울한 시절들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서 점점 저는 지치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 학생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혼자 다닐 때도 많았고 영화도 그 당시에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혼자 본 영화는 전형적인 헐리우드 영화였는데요. 바로 다이아드였습니다. 극장에 혼자 앉아서 정신없이 영화에 빠져들었고 극장 문을 나섰죠. 그리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지갑이 없어졌어요. 당시에 지하철 요금은 200원이었는데요. 그래서 길 가는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학생증을 보여주면서 200원만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죠. 하지만 제가 성공한 것은 200원을 얻은 것은 꼭 다섯 번째 사람에게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참 부드러운 인상의 노신사였고요. 200원이 아니라 1,000원을 제게 줬습니다. 제가 사양했는데도 그 1,000원을 줬고요. 그 돈으로 지하철 표를 사고 나서도 돈이 한참 남아서 과자랑 아이스크림까지 사 먹으면서 마치 부자가 된 기분으로 지하철을 탔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 그 이후에 다시 좀 힘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자, 이 영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영화가 됐는데요. 다이하드의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가 영화 속에서 노래도 하죠. 허드슨 워크 중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Swimming on a Star. You could be swinging on a star. Tommy, yes, Eddie. You could be swinging on a star. You could be swinging on a star. You could be swinging on a star, my man. Hey, don't I know it? You could be swinging on a star. You could be swinging on a star. Let's take it home. You could be swinging. 나이가 들면 점점 그 젊은 날을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지워지기 마련인 것 같아요. 이상은 흐려지고 또 잊혀지고요. 그래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기성세대랑 타협하기 마련인데 그러면서 자신의 젊은 날을 또 비판하기도 하죠. 그땐 뭘 몰랐어. 철이 없었어. 이제는 세상 사는 법을 알아. 그리고는 무조건 둥글둥글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철학을 갖고 이상을, 자신의 이상을 삶 속에 실현시키는 사람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 그 용기에 우선 감탄하게 되는데요. 영화 속에서 제가 그런 사람을 한 명 발견했습니다. 한 가족의 얘기였는데요. 부부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름과 머리색과 사는 곳을 계속해서 바꿉니다. 젊은 날에 그 폭력적인 반정부 활동으로 부모가 쫓겨다니는 신세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사랑과 행복으로 살아가던 이들에게 어느 날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재능이 있는 큰아들의 대학 진학, 그러니까 신분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했었던 거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부평초 같은 삶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았던 부모들, 그들은 그래서 잠시 머무르다 떠날지라도 그 지역의 사회운동과 인권운동에 불을 지펴왔었는데요. 처음으로 그들의 젊은 날을 후회합니다. 자신들의 과거가 아들의 미래를 묶어버렸기 때문이죠. 아내가 울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야, 우리 아이들을 보라고. 얼마나 똑똑하고 건강하게 자랐는지. 남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알고 또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잖아. 저렇게 착하게 커온 아이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잘못 산 것은 아니야. 그리고는 아들을 떠나보냅니다. 영화 허공의 질주를 제가 MBC에 입사한 이후에 봤는데요. 그 헐리우드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잃지 않았던 시드니 로맥 감독의 그 담담한 연출에 아들로 나왔던 그 리버 피닉스의 상처입은 착한 그런 연기가 가슴을 파고들었죠. 그 뒤에 저는 이렇게 상처입고 그러면서도 착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려는 그런 인물들만 보면, 그런 영화의 주인공만 보면 가슴이 찡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임스 테일러가 부르는 노래가 영화에 삽입되어 있죠. Fire and Rain. just got to see me through another day. My body's aching and my time is at hand. I won't make it any other way. Oh, I've seen fire and I've seen rain. I've seen sunny days that I thought would never end. I've seen lonely times when I could not find a friend. But I always thought that I'd see you again. Been walking my mind to an easy time. My back turned towards the sun. Lord knows when the cold wind blows, it'll turn your head around. Well, there's hours of time on the telephone line to talk about things to come. Sweet dreams and flying machines in pieces on the ground. Oh, I've seen fire and I've seen rain. I've seen sunny days that I thought would never end. I've seen lonely times when I could not find a friend. But I always thought that I'd see you, baby, one more time again. Thought I'd see you one more time again. There's just a few things coming my way this time around now. Thought I'd see you, thought I'd see you finally now. 한편 고백을 하자면요, 저는 유난히 눈물샘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눈물이 나오면 금세 코랑 눈 주위가 빨갛게 부어올라서 몇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는 아주 촌스러운 체질인데요. 그래서 슬픈 영화를 볼 때는 이를 악물고 눈에 힘을 주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되도록이면 보지 않으려고 했고요. 영화를 볼 때는 이리저리 뜯어서 영화 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냉정하게 영화를 보는 습관이 저절로 길러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펑펑 울면서 본 영화가 있어요. 이미 본 사람이 제게 권해주면서 코미디처럼 재밌다고 한 다큐멘터리인데요. 바로 로저와 미입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 제너럴 모터스의 회장 로저 스미스가 로저고요. 그를 4년 동안 쫓아다닌 나, 마이클 무어 감독이 바로 미 제목의 주인공이에요. 미국의 그 플린트라는 마을에서 제너럴 모터스 공장이 폐쇄되는데요. 그러자 4만 명의 실업자가 생깁니다. 그들과 그들 가족들은 삶의 기반을 빼앗기게 되고요. 영화는 이 플린트 마을 사람들과의 인터뷰로 꾸며져 있는데 참 슬픈 얘기예요. 듣고 보면 슬픈 얘기인데 영화 중간중간에 삽입되는 장면이라든지 음악 이런 것들이 아주 독특한 편집 기법으로 돼 있어서 이 다큐멘터리는 마치 코미디 영화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그 서글픈 웃음 속에 힘든 그 뿌리 뽑힌 삶과 그들의 진실을 전하려고 한 감독의 땀이 느껴지는 영화예요. 마치 바위에 달걀치기처럼 거대 자본가에게 끊임없이 문전박대 당하는 허름한 오차님의 그 감독이 영화를 보면서 존경스러워졌는데요. 또 영화를 보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옳은 일에는 굽히지 않고 또 치열하게 살자. 학창시절에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새삼 떠올랐고 또 참 많이 무뎌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건강한 사람이란 또 건강한 사회란 고인물을 흔들어주는 세력이 꼭 있어야 하고 그 흐르는 물, 그 젊은 힘이 되고 싶었는데 어느새 참 편한데 몸이 길들여진 것 같습니다. It was a moonlit night in old Mexico. I walked alone between some old adobe haciendas. Suddenly, I heard the plaintive cry of a young Mexican girl. You better come home, Speedy Gonzales, away from Tannery Row. Stop all of your drinking with that floozy named Flo. Come on home to your adobe and slap some mud on the walls. The roof is leaking like a strainer. There's loads of roaches in the hall. Speedy Gonzales, why don't you come home? Speedy Gonzales, how come you leave me all alone? Hey, Rosita, I have to go shopping downtown for my mother. She needs some tortillas and chili pepper. Your dog is gonna have a puppy, and we're running out of coal. No enchiladas in the icebox, and the television's broke. I saw some lipstick on your sweatshirt. I smelled some perfume in your ear. Well, if you're gonna keep on messing, don't bring your business back here. Speedy Gonzales, why don't you come home? Speedy Gonzales, how come you leave me all alone? Hey, Rosita, come quick. Down in the cantina, they're giving green stamps with tequila. Yeah.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Roger and Me 중에서 Sweet Gonzales 팻분의 음성 들으셨고요. 이어서 Commitment 중에서 Mustang Sally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 소개해드리니까 굉장히 쑥스러운데요. 이거 참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을 그동안 선정을 하면서 그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다섯 편만 고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었겠다. 잔인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영화를 참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영화에는 혼자 보는 영화도 있지만 보통 친구들, 주위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영화와 영화관과 그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다섯 가지만 고른다는 것은 힘든 작업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정말 드려야겠네요. 이 FM 영화음악을 제가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서 처음으로 맡은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그 전에 TV를 임시로 맡은 것도 있었지만 정식으로 맡은 것은 라디오 프로그램 FM 영화음악이 처음이었어요. 그때가 1992년 11월 2일이었는데 정말 덜덜 떨면서 첫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방송을 너무 못한다고 홍동식 프로듀서한테 참 그 당시 같이 했던 홍동식 프로듀서한테 조금 얘기도 듣고 힘들게도 해드렸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TV 카메라를 보면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계속 웃음이 나와서 떨리지도 않고 기분이 좋고 그랬는데 라디오는 그 정반대였습니다.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는 어쩐지 이렇게 마음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특히 제가 가까운 사람에게는 속 얘기를 별로 잘 털어놓지 않는 성격이라서 시작할 때는 이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스튜디오 안에 들어오면 주다장이가 돼버렸죠. 마치 매일 만나는 친구처럼 항상 할 말이 많았고요. FM 방송이니까 말은 좀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해도 왜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지 그러면서도 방송이 끝나면 항상 다 하지 못한 말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뭔가 특별한 날 아침 햇살이 좀 남다르게 느껴질 때라든지 아주 예쁜 꽃을 봤을 때 낮에 길거리에서 특별한 광경을 봤을 때 책에서 멋진 글을 발견했을 때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엔 꼭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굉장히 가슴 두근거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어떨 때는 마이크 앞에서 막 숨 막힐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막 들었었어요. 그래서 문득 뭐 이거 꼭 사랑에 빠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과 아마도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DJ는 뭐 프로그램과 뭐 연애를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감하지 못했었는데 정말 제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런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랑에 취해서 그동안 결혼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여러분께요. 무엇보다도 제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또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 그 여러분들의 고민, 살아가는 얘기들, 나랑 다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또 예전에 산발적으로 보았던 영화책들도 이제 좀 더 체계를 세워가면서 보게 됐고요. 영화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영화에 대해서 또 음악에 대해서 즐겁게 아주 뜨겁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좋았는데 여러분은 느끼하고 싫고 참 그런 시간 빨리 가서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저에 대해서 그동안 뭐 비판도 해주시고 비난도 해주신 분들 충고 조언해주신 분들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방송하는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이 바로 이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 2년 반 동안 참 많은 분들을 만났고요. 소중한 인연을 맺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진행자가 여러분과 또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 배유정 씨라고 아마 제게 부족했던 점들을 다 메워줄 수 있는 그런 분 같아요. 아주 능력 있고 또 참 좋은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의 밤에 아주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정말로 편안한 밤을 만들어 드릴 테니 여러분도 FM 영화 음악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정은이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중에서 김창한 씨의 노래 마지막 인사로 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가 웃는 모습을 보여줄게. 너도 웃으며 나를 봐. 내가 우는 모습을 보인대도 웃으며 안아줘. 한동안 슬픔이 없었지. 기쁨이 없었던 것처럼 내가 웃는 모습을 보여줄게. 너도 웃으며 나를 봐. 내가 우는 모습을 보인대도 웃으며 너의 가슴에 적어줘. 나의 슬픈 모습이 떠오르면 빗속을 걸어줘. 한동안 부르던 하늘도 너의 따뜻한 눈빛도 내가 다하지 못한 이야기는 너의 가슴에 적어줘. 나의 슬픈 모습이